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자기와 함께 사흘을 머물렀던 그 무리들을 위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되는 그 남자들을, 남자만 4,000명이죠. 그러니까 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또 7광주리가 남게 되는 그런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서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배 안에서 예수님은 15절 보시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16절에 보면 서로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뜻하신 것과 또 제자들이 이해한 그 뜻이 의미가 다른 것들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21절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 또그 의미를 분명히 살펴보아야 되고 또 제자들의 반응이 의미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깨달아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누룩은 그 밀가루 반죽 속에 넣는 이스트와 같은 것이죠. 이스트를 넣게 되면 빵이 부풀어 올라서 이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아주 소량이지만 그것이 그 밀가루 안에 들어갔을 때 크게 부풀어 오르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누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누룩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졌던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즉, 이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사용되었던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또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구약을 보면 히스기야도 또 기드온도 표적을 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며칠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표징을 구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해 그림자를 10도 나아가게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아니면 물러가게 할까 했을 때 10도 뒤로 물리는 그런 역사들을 구했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믿지 못하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제가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라면 하나님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고 주변의 땅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그가 구했을 때 실제로 모든 땅에는 이슬이 맺혔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하면서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또 땅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그 역시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표적만을 구하고 또 표징만을 구하면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때로는 표징을 구할 때,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보여주시는 것들을 또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에 동일한 그 병행 본문을 보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네, 표적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며 나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표적을 구하면서 마치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내가 믿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면서 나오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바리새인들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이야기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또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그들은 변화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히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외식이 그들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배의 행위는 있고 신앙의 행위는 있지만 정말 그 안에 삶의 변화는 없는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헤롯과 사두개인의 공통점은 사두개인들도 로마의 로마와 결탁하여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던 세력이었고 헤롯 역시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팔레스타인의 지역을 몇 개로 나누어서 그곳의 한 부분들을 여러분 다스리는 그런 지위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땅 가운데서 높아지기를 원했고 자기들이 이 땅 가운데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를 원했고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의 권력과 또 이 땅 가운데서의 그 만족, 행복, 또 물질만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갔던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보면 내세를 믿지 않고요. 여러분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그들이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또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물질이 이 땅에서의 삶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었습니다. 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땅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물질이 최고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또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얻어지는 것,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사람들, 그런 누룩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고 예배 따로, 삶 따로, 주일의 모습 따로, 나머지 엿새의 삶 따로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었고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인들이 바로 헤롯의 누룩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습을 경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배에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다고 할지라도 또 때가 지나가면 그들이 식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떡을 챙겨오지 않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그들이 떡이 없는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들이 초점이 맞춰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떡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자기들을 책망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여러분 떡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누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요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또 무리들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5천명을 또 7병이어를 가지고 4천명을 먹이시는 그런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 먹을 양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와 또 가족과 또 생업과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부했던 제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인데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시며 자기의 삶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가면 알게 되겠지만 이 제자들의 관심은 떡에 있었고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해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떡에 관심이 있었고 자기의 자리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의 누룩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마음이 둔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한 가지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어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7장 31절 37절에 나오는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을 여기에서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사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평생 놀림거리로 살아왔을 그 맹인의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대화를 나누시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어주시고 또 안수해 주십니다. 그럼 처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맹인이 24절에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라고 그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 주시죠. 그가 주목해서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실, 고쳐주실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능히 말씀만으로도 그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오늘 이 벳세다에서 나온 그 맹인을 치료해 주신 이유는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고쳐주시고 마침내는 모든 것을 밝히 회복시켜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단계에 걸쳐서 눈이 밝아진 맹인은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았고 예수님이 동행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을 제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직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도 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은 잠자고 있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끌려갈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여러분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자기의 부활을 증거해 주시고 또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다시 한번 제자의 자리로 또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셨고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결국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밝히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냥 무늬만으로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도 보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를 인식할지 몰라도 여전히 나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변화되지 못하는 그래서 삶 따로 예배 따로인 모습과 같은 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연약한 저, 연약한 우리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에 안수해 주시며 밝히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마침내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데까지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우리를 바라보면 변화의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오늘 또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고 계시는 생명의 떡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